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 동북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과 이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남한의 성도 여러분들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 인사드립니다. 어떤 책은 비싼 돈을 주고 사더라도 평생에 두 번 이상 보지 않으면서 쌓아놓는 책들이 있죠. 일본의 어떤 소설가가 책이 만 권이 넘게 집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 책무게 때문에 집 바닥이 무너졌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부랴부랴 책들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지식욕이라는 것도 물욕과 권력욕 못지않은 탐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차이는 있지만요. 읽고 읽고 또 읽어도 뇌베우스의 띠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읽기를 반복하는데 아, 날마다 그 지혜가 새롭고 또다시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게 하는 그런 신기한 책이 있죠. 성경입니다. 제가 어제 올해 첫 성경 1독을 끝냈는데 자축할 새도 없이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잊고 있던 삶의 지혜가 다시 새롭게 이 성경으로부터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성경을 평생 몇 번 더 읽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늘 읽고 있으니까요. 북에 계신 성도님들도 편하게 읽고 또 읽고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합 찬송가 483장에 수록된 찬송. 언제 들어도 이 새벽에 위로가 되는 찬송입니다. 조호영의 음성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하셨습니다. 참 예수께 분주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나갈 때에 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 참 모든 게 조심스러운 것 같고 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런 후렴구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마음을 쏟아놓는다라는 표현이 참 이렇게 참 좋은 표현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소연할 때 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 정말 그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가서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정말 기진맥진한 가운데 주님께 조용히 나가서 다 쏟아내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는 모든 분들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을 쏟아내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 쏟아내린 후에 비어있는 마음의 통에 마음통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의 빈 공간에 성령의 위로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파 1566kHz 그리고 1188kHz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 동포 그리고 북녘 땅에 계시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또 불특정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세요. 방송 들으시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한 위로의 한 말씀, 찬양 신청, 또 개인의 기도 제목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인터넷 홈페이지 복음의 메아리 게시판에 남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편으로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에겐 또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이 저번 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또 다시 정규 편성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매주 화요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교수이시자 도시너머 자연빛교회 담임 목사이신 송원근 목사님과 또 탈북민 전도사 두 분과 함께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주체 문예와 기독교로 오늘 이 시간 꾸며드리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흔히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본산지입니다. 즉 종교적 장벽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고 온 유대는 예수님을 죽인 곳이어서 감정적 장벽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기 때문에 종족적 장벽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땅끝은 당시 온갖 위험과 핍박이 도사리고 있는 로마를 말하는 지리적 장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선교는 여러분과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북한 선교와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북한의 소설 가운데 그 최태규라고 하는 분이 쓴 예, 복받은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 책은 평양 출판사에서 1999년에 출간한 그 책인데요. 그 최태규는 2009년 10월에 89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예. 제북 인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북한의 평양시 용성구역 용궁동에 있는 제북인사 묘에 묻혀 있다고 그래요. 북한에서는 그 신밀이 애국 열사릉에 있는 여덟 명과 그다음에 용궁동 제북인사 묘역에 65명, 65명의 이 비석이 새겨진 이 73인들을 제북인사들을 위한 이 묘역을 지금 따로 만들어 놓았고요. 예. 이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자진 월북한자도 있긴 하지만요, 강제 납북된 자들도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럼 최태규가 쓴 복받은 인생이라는 책은 어떤 내용이죠? 아, 일단 이 책은요, 이 제목이 지금 목사님들 설교 제목하고 비슷하죠. 예, 그렇죠. 예, 복받은 인생 그러면. 이 서문에서는요, 이 자신이 30세 때, 30살 때 입북을 해서 80살 될 때까지 기간에 함께 살아왔던 이 월북 동지들의 이 복된 여생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뭐 이런 사명감 갖고 책을 썼다고 밝혀놓고 있어요. 글쎄, 그렇게 뭐 복된 여생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북한이 월북에서 하여서 가서 살게 된 것이 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지금 이제 전체 내용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회고록 형식의 이 책에서 나오는 이제 기독교 목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시죠. 또 한 사람 권태위 선생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목사였다. 그의 아버지도 유명한 목사였고 그의 처 장인 또한 독실한 목사였다. 그는 평양 숭실 중학교 출신으로서 부친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었던 것이다. 네, 이 권태희 목사는 뭐 대대로 목사 집안에서 목사가 된 자인데 월북을 해서 목사의 길을 포기하고 북한 체제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인 것을 확인하게 된 게 그 김성랑 목사가 방북을 했어서 이 제북 인사들과 상봉 모임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이때 그 대화한 내용을 기억한다면서 기록한 내용으로 이 책에서는 좀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어떤 대화들을 나눴는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더 조금 읽어보시죠. 예. 그는 권태희 선생에게 선친과는 오래전부터 교문이 두터웠다고 하면서 당신이 여기에 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권 선생이 여기 와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성랑 목사는 놀라면서 이해할 수 없네. 공산주의 붉은 마귀를 없애달라고 기도 올리던 자네가 어떻게 공산주의를 따르게 되었나 하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용도자님을 따릅니다. 나로 말하면 철저한 독재 대상인데 과거지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엿한 통일 애국 투사로 내세워 주시었으며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과 배려를 돌려주시니 왜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 동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지요. 한때 숭미, 충미, 시대관에 물져줘 매국 배적의 길을 걷던 나를 애국 애족의 길로 이끌어준 그 운덕을 무슨 말로 다하리까. 내 생이 지나는 날까지 미제의 교활하고 파렴치한 정체를 폭로하는데 시문을 다 바치겠습니다. 예, 그럼 김성남 목사는 어떤 목사이고 어떻게 북한을 방문했죠? 네, 지금 이 책에서 김성랑 목사가 방북했을 때 이제 그때 이런 말들을 대화를 나눴다고 지금 그걸 회고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김성랑 목사는 어떤 목사이고 언제 북한을 방문했습니까? 네, 그 김성랑 목사는요, 1904년도에 평양에서 일단 평양 신암교회를 심호하던 김선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숭실중앙 전문학교 또 평양 신학교 여기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또 여러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도 받았고요. 루이스빌 신학교에서는 철학 박사학위도 받은 대학자거든요. 네. 우리나라 남한에는 1958년도에 숭실대학교 학장까지 역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도미를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이 남한에 대해서 아마 반정부 운동을 이 사람이 좀 한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조국 통일 촉진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해서 회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니까 이 김일성이 봤을 때 야 이거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 이거 일단 목사는 반동분자잖아요. 그런데 남한의 반정부 운동하는 인사니까 이거 애국지사다 이런 사람 좀 불러자 그래갖고 북한에 초대를 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김성랑 목사가 1981년도인데 이때 초대를 받아서 김일성 수령 초대로 갔죠. 네. 이 기독교인의 양심을 존중이 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기독교인을 높이 평가한다. 이제 김일성 수령은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데 이용을 했거든요. 이때 면담을 했을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이 김일성이, 김일성 그 주석이 목사님인데 식사하는데 기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식사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기도 드리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김성록 목사가 그러냐고 그런지 식사 기도를 했더니 김일성이 아멘. 그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기도 형식을 따라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 그럼 김일성이 기도 형식을 안다는 것이냐? 당연히 알죠. 김일성은 어렸을 때 그 부모님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고요. 자신을 중학교에서 가르쳐준 선생도 북한에서 국가 부주석을 역임했던 강양욱 목사니까 뭐 잘 알았을 겁니다. 조금 더 우리 그 최태규의 글을 조금 더 읽어보시죠. 이 말을 들으면 김성락 목사는 깊은 상념에 잠겨 이윽도록 고개를 끄덕이었다. 권 선생은 빈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생전에 참으로 좋은 글들을 많이 남겼다. 북남견북이라는 표지하에 남조선에서 겪은 일들과 이북에서 목격 체험한 일들을 대비하면서 연속기행을 썼다. 례하면 복음의 사도들이 정체는 바로 이렇다. 조국을 부인하는 것은 내국노들이다. 그 조상 그 후에 나는 두 제도를 다 겪었다. 창성기행 등을 둘 수 있다. 네, 그 책을 많이 썼네요. 네. 이 권태희 목사는 월북을 해서 이 북한의 주체문의 원칙에 따라서 수령을 미워하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선 우리 기독교인으로 본다면 가론 유다 같은 네. 배신자인 거죠. 네. 이 권태희 목사가 했다는 말인데 정말 아주 황당한 이야기들을 한 것 같아요. 이 권태희 뭐 목사도 아니죠. 이 정도 얘기하면. 자, 한번 글을 읽어보시죠. 그가 해방 전 미국 선교사들이 있는 그리스도교 사무실에 10년 남아있으면서 목격 체험한 사실들을 쓴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다. 미국 선교사는 집에는 요리사만 젖은 사람을 채용했었는데 휘파람을 잘 부는 사람을 택했다. 그리고는 요리를 만드는 동안 곧 휘파람을 불게 했다. 만약 휘파람 소리가 잠시라도 멎으면 달려나와 보곤 했는데 요리사가 음식을 채먹을까 봐였었다. 그래서 요리사는 무더운 여름날 땀을 철철 흘리며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이래야만 했다. 저는 이게 좀 황당해요. 요리를 만들면서 계속 휘파람을 불게 만들고 소리가 안 나면 와서 혹시 요리 만들다 먹을까봐 이제 그랬다는 게 굉장히 이 선교사가 못된 놈이에요. 아니 그거 좀 먹는다고 이렇게 했겠나? 그렇죠. 그런 사람 없죠. 네, 여기 지금 극동방송 가까이에 그 양화진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 선교사들 묘지가 있어요. 미국인 선교사가 230명이나 되고요. 영국인이 30명, 프랑스인 25명, 덴마크 사람 3분, 호주 12분, 벨기에 4분, 뭐 백러시아 시연 4분, 캐나다 7분, 일본 1명, 스페인 4명, 뭐 한국 17명 이렇게 국적을 여러 가지 달리하면서 어쨌든 이 묘소에 한 자리에 지금 이렇게 다들 같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들 대부분이요. 그 한반도의 조선 땅에 와서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한 분들이에요. 뭐 물론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장악하니까 선교사 본부를 일본으로 옮기면서 그 선교사들이 일본에 대해서 협력을 한 모습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태도 보여서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이때 교회를 떠나기도 했고요. 선교사와 교회에 대해서 비난과 구타도 뭐 이루어지기도 했었지만 대다수의 선교사들은요. 우리 민족 복음화와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한 백성들 도와주고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그런 분들이에요. 그 아마도 이 권태기 목사가 그 목격했던 권태기 목사가 목격했던 선교사는 뭐 오게티 같은 그런 좀 뭐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내용으로 봐서는 좀 과장이고 거짓말인 게 분명하고요. 그렇죠. 뭐 요리하다가 음식을 먹을까 봐 휘파람을 불게 하고 휘파람을 불지 않으면 나와서 볼 정도 이 정도 되면 그런 선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선교는 선교사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조금 더 권태희 목사가 말하는 선교사를 비난하는 글인데 한번 조금 더 읽어보시죠. 네. 한 번은 권태희 선생이 해변가에 있는 미국 선교사네 집에 묵은 적이 있다. 여러 방 가운데 단 한 방만은 늘 쇠를 잠그어두었다. 호기심이 동한 그는 어느 날 잠을 자지 않고 몰래 지켜보았다. 야밤 삼경에 미국 선교사들이 트렁크 하나씩 들고 들어섰다. 주인놈이 그것을 받아 바로 그 방에 놓고는 곧 쇠를 잠그는 것이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해수욕하려 온다는 미명으로 와서는 밤마다 트렁크를 감추는 것이었다. 그렇게 모아가지고는 역시 한밤중에 배를 실어 미국으로 날아갔다. 하나님이 사도의 탈을 쓰고 간첩질을 하는 미국 선교사들의 교활성과 악랄성을 다 이야기하지만은 끝이 없다. 네. 그 선교사들이 지금 간첩들이라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이 기독교를 이제 박해하려는 음모에서 이런 말들을 이제 지어낸 것 같은데, 네. 우리 남한에서도 지금 이제 한국 선교단체연합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요. 그 작년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남한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171개국에 총 27,205명의 한인 선교사가 파송돼 나가 있습니다. 네. 그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선교사들이 파송을 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남한에서도 이제 파송하는 선교 단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총회라든지 아니면 각 교회에서 선교사를 지원해주면서 가서 좀 선교 활동하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파송된 나라에 가서 그 지내면서 상황은 어떤지, 선교하기에는 좋은 조건이 되는지, 또 어려운 점은 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보고는 하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이게 뭐 간첩이 하는 첩보 활동,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비밀리에 트렁크에 담아 보내는 그런 식도 아니고요. 그 잘못 이해하면 이런 활동이 마치 간첩질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선교를 할 때는요, 어려운 나라 현실 상황,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잘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알면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걸 보고 한 것 때문에 간첩질이다, 뭐 이렇게 오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선교사들이 그 나라 가서 점령하려고 간첩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선교라는 그 나라를 어쨌든 살리고, 또 잘 섬기고, 이루고 싶어서 가는 건데, 이건 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죠. 그렇죠. 자, 한번 글을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권태희 선생은 주체 72, 1983년 5월에 7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나 그가 남긴 글들은 오늘도 후대 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이런 글들을 후대 교양에 계속 이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를 약한 간첩으로 몰고 기독교 전파를 방해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아주 선입관을 나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예. 한번 더 읽어보시죠. 예. 위대한 수령님과 격려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라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의 한 품에 안아 끝까지 믿어주시고 따뜻히 보살펴 주시었기에 우리 제북 인사들 모두가 애국 충정의 향기를 거룰 수 있었다. 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무심히 보지 않는다. 만약 태양이 없다면 저 무수한 별들이 어찌 밝은 빛을 뿌릴 수 있겠는가. 그렇듯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은 우리 제북 인사들의 생을 아름답게 빛내주신 구세의 재민의 태양이시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글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북 인사들이 살아온 이들은 아직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네요. 결국 이 글은요, 수령은 죄 지은 자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용서하는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존재, 끝까지 믿어주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목자, 뭐 이런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독교 예수님이나 하나님 같이 만들어 놓은 건데 정말 수령들이 그랬는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지금 현재 김정은 모두가 정말 그런가? 뭐 이 수령의 선전선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거나 뭐 주체 문해를 강화시키는데 충성하는 거제 아청꾼들에게는 좀 혜택을 줬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수령이나 당이 원하는 대로 글을 쓰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바로 숙청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네, 처형이고 그렇죠. 혁명화시키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자는 수령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아멘. 정말 용서에 대한 걸 이해하고 알려고 한다면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노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노그럽게 용서하세요. 정말 아멘. 악인, 죄인 이런 자들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거든요. 그 예레미야서 50장 20절을 한번 읽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같이 또 용서하며 서로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자, 누가복음 17장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너희들은 서로 용서하며 살아라. 자, 에베소서 4장 12절도 읽어보시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아멘.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수령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복은 수령의 품 안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에 가리시리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안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줄 전 믿습니다. 아멘. 행복은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분도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부르세 큰 권세

대한민국이 이 북한 지역보다 평균 4도에서 5도 정도 지금 더운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통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통일이 바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막 순식간에 변화한다기보다는요,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계절과 절기 사이에 가을이 돼도 초가을에 또 굉장히 더울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과도기의 시점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그 과도기를 또 잘 인내해내고 준비한 과정이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8월 23일 처서에 보내드렸습니다. 복음의 메아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송으로 상한 갈대를 박종인의 복음성가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꺾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 놀라워라. 어떤 고난 속에도 내가 기뻐하리니 주의 그 사랑이 나이라. 나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고마워라. 어떤 시험이 와도 주저앉지 않으리 주의 그 은혜이나 않으시는 주의 사랑 놀라워라. 어떤 고난 속에도 내가 기뻐하리니 주의 그 사랑이 나이라. 나의 끄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고마워라. 어떤 시험이 와도 주저앉지 않으리 주의 그 아름답게 살아. 아래에